자꾸만 시선이 마주치고 내게서 눈을 뗄 수가 없지. 뭔가 다르다는 걸 넌 느꼈지. You know it, you should all never let me go. 달빛 아래 투명 바다도 빛나 로지 cheeks kiss the balance 감미로운 향기까지 Shining like peace matter Don't like power better 마지막이 속삭여 줄게 I'm a keeper I'm sure It's green light, green light Yeah, that's right, that's right 얼어있던 네 가슴 속을 부드럽게 감싸 녹여줄게 I'm your delight, delight, alright 달빛 안에 조명 받아도 빛나 Rosy cheeks, kiss the bullies 카밀로운 향기까지 향기까지, 향기 Shining like a piece of metal Shining like a flower petal 마지막에 속삭여 줄게 Today, so bright today. I'm a keeper.